I'm so fresh, so clean, 세탁소란 경쟁이 And my flow so sick, 중원 자체 연행이 This is my quartetta 입에서 입으로 도는 부메랑 Hands up, up, get tight 노래 시작한다 내가 술래다 Let's go 머리, 어깨, 머리, 바, 스웩 하나, 둘, 셋, 넷 난 MC 막는 백맥 머리, 어깨, 머리, 바, 스웩 마이 쉣 하나, 둘, 셋, 넷 이건 복음, 에이맨 에이 You want some? You want some? No, it's not enough 에이 Give me some Give me some more Alright, y'all This is my quartetta 입에서 입으로 도는 부메랑 Hands up, up, get tight 노래 시작한다 내가 술래다 This is my quartetta 입에서 입으로 도는 부메랑 Hands up, up, get tight 노래 시작한다 내가 술래다 This is my quartetta 입에서 입으로 도는 부메랑 Hands up, get tight 노래 시작한다 노래 끝났다